너는 알았지 무슨 생각하는지 난 불안해 타는 쿵쿵쿵 뛰는 나의 가슴은 너만을 원해 아직 나의 사랑이 어린 듯해 망설이고 웃는지 못해